50 languages. 3 set set التعارف 서로 알아가기 서로 알아가기 مرحبا 안녕 안녕 مرحبا نهارك سعيد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كيف الحال كيف حالك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هل انت من اوروبا 당신은 유럽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유럽에서 오셨어요? هل انت من امريكا? 당신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هل انت من اسيا? 당신은 아시아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아시아에서 오셨어요? في أي فندق تقيم؟ 당신은 어떤 호텔에서 머물러요? 당신은 어떤 호텔에서 머물러요? منذ متى أنت هنا؟ 당신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당신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إلى متى ستبقى؟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예요? أتعجبك الإقامة هنا؟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أتقضي عطلتك هنا؟ 이곳에 휴가를 오셨어요? 이곳에 휴가를 오셨어요? تفضل بزيارتي. 언제 저를 한번 방문하세요. 언제 저를 한번 방문하세요. هذا عنواني. 이것이 제 주소예요. 이것이 제 주소예요. هل سنلتقي غدا؟ 내일 서로 만날까요? 내일 서로 만날까요? آسفة. لدي التزامات أخرى.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계획이 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계획이 있어요. 와다안. 잘 가요. 잘 가요. إلى اللقاء.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أراك قريبا. 곧 만나요. 곧 만나요.